그대에게 바치려 하는 미한 노래를 들으소서. 그대를 위한 노래하라 정답게 나의 가슴 불타올라 나의 순정을 받아주소서. 그리운 일 떠나가면 나만 홀로 외로워.